안녕하세요. 월드투데이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영국 런던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02년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파업의 원인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일부 노선의 24시간 운행 계획에 따른 불만과 급여 인상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급여를 평균 2% 인상하고요. 향후 2년간 물가 상승이 연동해서 급여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는데 노조 측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파업에 따른 여파로 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중을 겪었는데요. 교통국은 버스 200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자전거 대여소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런던 시내 도보 여행 지도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이 파업을 하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죠. 사측과 노조 측의 원만한 합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투데이 7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투데이 첫 소식 국제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소식부터 들어보죠.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과 조세제도 개편 등의 긴축 계획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네. 기존의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개혁안보다 그리스가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놨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정부는 현재 연금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2022년까지 법정 은퇴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또 사회연대 보조제도에 따라서 저소득층 노령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연금을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요. 이 가운데 소득 상위 20%에 대한 지급은 내년 3월부터 당장 없애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2016년 말까지 섬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폐지했고요. 음식점에 대한 부가세율은 23%로 단율화하는 등 부가세 개편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세를 종전의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고 TV 광고에 대한 세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 증세 조치 그리고 국방비 지출을 올해 1억 유로 내년은 2억 유로 줄이는 등 예산 절감 조치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30억 유로 정도 재정을 이제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스가 앞서 채권단과 큰 틀에서 합의한 개혁에 담긴 내용이 한 79억 유로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도 50억 유로 더 많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부가세 개편과 국방비 축소 등 일부 양측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국제 채권단의 제안을 그리스가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이 그리스 의회 승인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이런 예상도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네. 그리스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과연 이게 승인이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즈는 집권 정당 내부에서도 이 국민투표에서 긴축안에 반대를 던진 노동조합, 청년그룹 등으로부터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그렇지만 개혁안이 채권단의 원안 안에서 상당 부분 어떤 근접한 만큼 만약에 그리스 내부에서 동의만 얻는다면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가디언즈는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의 엄격한 긴축 요구에 사실상 굴복하면서 오는 12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월가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것이다. 뭐 네. 이런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네요. 네, 맞습니다. 시티그룹은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기싸움이 초읽게 돌입한 상황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결국은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뭐 JP모건, 바클레이스 이런 은행들도 그렉시트가 결국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그렉시트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 바로 시티그룹인데 8일자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스의 유로 포기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빠르게 이탈하거나 아니면 질질 끌면서 1년에서 3년에 걸쳐서 결국은 탈퇴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 그리스 경제가 너무나 취약하고 네. 실질적인 개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리스가 원하는 규모의 채무 탕감을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 12일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또는 그 이후에 일단은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면 몇 주는 그렉시트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합의되는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이 정말 그리스 안에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지도자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세히 네. 전해주시죠. 현지 시각으로 7일날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는 난가르주 잘랄라바드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아프간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이날 미국의 그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IS 전투요원은 모두 49명이라고 하는데요. 아프간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IS 지도자는 샤이둘라 샤이드라고 하는데 원래 파키스탄 지역에서 탈레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작년에 IS로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아프간 파키스탄 이란을 거쳐서 지역을 관할하는 IS의 부지도자로 활동한 것을 알려졌는데요. 사망자에는 IS의 현지 사령관인 굴자만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언론부에 따르면 잘랄라바드는 지난 4월에 IS가 아프간 시민들을 상대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해서 35명이 희생된 곳인데요. 난가르주는 IS가 점령한 지역으로 최근 몇 주 동안에 IS와 탈레반 간의 교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서 잘랄라바드에서 미국과 연합군이 연합군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의 공격이 감행됐다고 밝혔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학 졸업생들이 올해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데요. 네. 경제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경기 둔화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제 중국은 워낙 성장이 좋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그 인력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많이 안 뽑는 거죠. 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대졸 학생들은 또 그 언해보다도 늘어나면서 더 어려움이 커진 겁니다. 중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이 지난해보다 22만 명 늘어나서 749만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취업 정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 특히 국영기업들이 올해 인력 채용 규모를 크게 줄였다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는 심지어 절반까지 줄인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또 채용 조건을 좀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래도 좋은 데 가고 싶으니까 또 기대 수준이 네. 높아지면서 기업과 대졸달 간의 어떤 기대치가 서로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취업 시장이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올해 고용 한파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정부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했는데요. 신생 벤처기업에는 세금도 깎아주고 저금리로 대출도 해주고요. 보조금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또 정부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산업에 참가해서 이제 허용되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도 받게 되는데 중국 정부는 또 대졸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업에게 사회보험료 보조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죠. 보코하람이 자신들이 납치한 여학생과 이 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보코하람 인사들을 교환할 것을 제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치복시에서 납치했었던 여학생 200여 명과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보코하람의 지도자들과 서로 맞교환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제안이 성사가 된다면 여학생들이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보코하람과 협상에 참여했고 현재 협상자들과 가까운 한 인권운동가가 얘기를 한 건데요. 작년에 조나선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통영에게 그 정부에게 제시됐던 보코하람이 이제 구금자 16명 그리고 219명의 여학생들을 맞교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코하람의 교환 제안은 현재로서는 지난해 4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치복시 그 치복 공립 여자 중등학교에서 집단 납치돼서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219명 여학생들의 국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고문도 지난 4월에 아무리 격렬하고 사악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전쟁이 종종 협상 테이블에서 끝나지 않느냐라고 일하면서 정부도 보코하람 측과 협상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8일 날 별장에서 치복 소녀들을 잊혀지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는 내 딸을 돌려주세요 소속의 시민운동가들과 만나서 격려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벌써 작년 4월 14일인데요. 보코하람이 치복 공립여자중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여학생 219명을 납치한 뒤로 이들의 행방이 지금 확인 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코하람은 이들을 개종시켜서 대원들과 결혼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뉴스. 전문가와 함께 국제 뉴스를 심층 분석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 투데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신흥경제 5개국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것은 신개발은행 창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향후 과제에 대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편집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브릭스 정상회의가 폐막됐습니다. 채택한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그 현재 국제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네. 국제 현안에 대한 그 브릭스 회원국들의 공통된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겼는데, 특히 그 경제 분야에서 보면은 현재 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그 틀 안에서 관련국들이 좀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국제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뭐 그리스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 협상 재개를 호소하는 것,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호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 신개발은행 창설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신개발은행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체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죠. 이번 회의에 처음 이게 논의된 건 아니고요. 네. 지난 2012년에 설립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네. 그 자본금 출자 규모라든가 뭐 본부 그 입지 운영 방식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이견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의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에 브라질 대회에서 그 이제 처음으로 출범시키기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네. 이제 2016년에 출범을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됐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자신들의 그 나라의 인구나 경제적 힘에 비해서 지금 네. 현재 그 IMF라든가 세계은행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금융 무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IMF에서 그 발언권이 1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은행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특히 그 브릭스 국가들 간에 뭐 대출이 있다거나 뭐 결제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간소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로나 달러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물론 현재가 IMF나 세계은행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앞으로는 뭐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중국이 그 이번 신개발 은행 본부도 역시 그 상하이로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양쪽에 모두 지금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역시 차이점이라면은 그 신개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그 퍼져 있는 5개 회원국이 뭐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 반면에 그 AIIB의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중국이 여전히 그 큰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점이 이제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역시 규모 면에서 그 저 IMF라든가 세계은행 그리고 또 아시아 개발은행 여기 일본이 많이 또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금융 질서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일종의 그 보완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중에 어떤 다섯 개 국간의 입지가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출자금 배당이나 어떤 입김 같은 것은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개발은행에서는? 그 다섯 개 국가 중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다 그 이후에 다른 국가들의 그 문호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나중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분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지금 방안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파급력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 대안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런 정도의 의의를 두고 싶고요. 네. 규모 면에서나 이 그 G7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그 대등한 또 하나의 축으로 등장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세계은행의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30억 달러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아시아 개발은행도 1,620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반면 이제 이번에 그 브릭스 신개발은행의 초기 자본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규모 면에서는 그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경우 이제 후발 주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그 어떤 그 다른 앞서서 했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그 더 움직임이 일사불란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네. 향후 이들 국가들의 발전 리듬이라든가 뭐 호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맞춰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세계 경제 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호흡 말씀인데요. 사실 네. 각 국가가 추구하고 원하고자 하는 바가 약간씩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은행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단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고 네. 좀 국내 문제 같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개 국가들,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똑같은 입장이다. 뭐 똑같은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차원에서 보면은 그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나라, 그러니까는 인도,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 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다섯 개 나라 중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사가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나라의 어떤 그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과거사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브릭스 네. 국가 간의 공조를 촉구를 했는데 뭐 일본의 행보에 대해서 같이 견제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역사를 망각하는 건 배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2차 대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결연히 반대한다. 이제 뭐 세계가 공평과 정의를 수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나 아시아 질서를 흔들면서 동시에 또 이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번 그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걸핏하면은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이건 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공조 방안이라면은 이번 이 그 제재를 언급하는 거 이거는 저 미국에 대한 그런 견제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그 일본의 행보에 공동 대응하자는 제의를 이번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중국과 또 러시아의 공조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서 양자 회담도 가졌죠? 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역시 같은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밀월 관계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깝죠. 일단 그 교역 확대가 이제 그 첫 번째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천연 자원 공급을 위한 개발 협력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과학 분야에서도 이제 우주 공학이라든가 뭐 핵 에너지 같은 이런 신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협조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그 일대일로 그러니까 육상하고 해상의 실크로드 이 구축에 이제 러시아가 또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관심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협력이 굉장히 집중될 그런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리스 사태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네.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이후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브릭스의 미래 과연 이들이 그 G7에 맞서는 G5까지 갈 수가 있을지 이거는 이제 회원국들 간의 경제 상황이 많이 그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의 경우에는 지금 침체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투명한 상태고 반면에 그 아시아권의 세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세계 어느 경제권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 나라 공조가 많이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 물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 나라들 간의 그 국경 문제라든가 이런 그 현안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양국이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 동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 지금 어느 때보다 공고해지고 있는 마당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전혀 비현실적일까? 이거는 좀 우리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편집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최근 미국의 한 여학생의 명문대 허위 합격 논란이 일면서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의 뜻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말합니다. 성취욕구는 강하지만 능력이 없는 개인이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거짓말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리플리 증후군은 미국의 여류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재능있는 리플리 씨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소설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톰 리플리가 재벌의 아들인 친구 디키 그린 리플을 죽이고 자신이 죽은 친구로 신분을 속여서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범죄 소설입니다. 리플리는 거짓을 감추기 위한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으로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은 그린 리프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리플리 증후군을 다룬 또 다른 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흥행에 성공한 이후 1970년대 정신병리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새로운 신조어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신정아의 학력 위조 사건을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하면서 이 용어가 널리 대중에게 소개됐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죠. 글로벌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미국인 국민사회로 불리는 분입니다. 크리스 존슨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만나보죠. 일본에서 온 키타무라 리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에서 온 도안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세 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세계 각국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31.9%는 임금 체불이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해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어떤 기준 혹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먼저 세 분께 여쭤볼게요. 아르바이트 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크리스 씨 미국에서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해봤고요. 어, 그래요? 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었어요? 미국에서는 저기 카페에서 네. 별다방 아시죠? 네네. 거기서 한 2년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었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저 뭐 포장마차 알바도 했고 우와. 이탈리아 식당에서 주방 저기 막내 이런 요리도 해왔고 주로 네. 음식이나 뭐 차, 먹는 것을 만드는 쪽에 많이 일을 하셨네요? 네,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사실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좀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네.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아,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네. 제가 소질이 아니더라고요. 음식 만드는데. 네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잘렸지만 열심히는 했어요. 뭐 다른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한국에서 힘든 일이 좀 많았어요. 왜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니까 그 주방에 외국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 셰프님도 있는데 네. 눈치 많이 봐야 되고 제가 눈치 원래 안 봤어요. 안 봤다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다르고 위험한 곳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사고 좀 많이 쳐가지고 아, 네. 그랬었군요. 날만큼 났어요. 리나 씨는 어떠세요? 네, 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카페랑 일식 네. 식당에서 3년 동안 알바를 해봤었어요. 주로 음식점에서 다들 하시나 봐요. 네. 좀 힘든 점이 있으셨어요? 힘든 건 인간관계가 주로 힘들었고요. 역시. 네. 그거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도안닝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 좀... 두 분의 네. 그 좀 달리 그 주로 그 과외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과외. 근데 저랑 그 과외 저랑 알맞지 않아서 그 네. 다른 그 베트남 주 그 한국 소식 그 편집실의 통역사 그 담당해봤어요. 오. 네, 그 언론사에서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동역사 그 편집실장 그과 그 동역사 필요할 때 제가 네. 그런 담당하고 했어요. 네. 조금 학구적인 아르바이트를 하셨네요. 과외는 무슨 과외 해봤다고요? 네. 저 그 한국어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 한국어 가르치거나 그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어 가르쳤어요. 네. 근데 그래요? 그러게 많이 저랑 그 좀 알맞지 않아서 좀 답답한 느낌도 있었어요. 힘든 점이 있었어요? 과외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어떤 학생들이 그 네. 가르칠 때 어떤 점이 그 이해할 수 없으면, 계속 이해할 수 없으면 제가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계속 가르쳐도. 저도 알 것 같아요. 머리 안 들어가니까. 맞아. 답답하죠. 방법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주로 음식점 혹은 뭐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각 나라에는 좀 독특한 아르바이트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뭐 해외에서 봤던 뭐 어떤 뭐 독특한 아르바이트 뭐 빨래터에서 빨래하기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좀 각자의 나라에서 좀 특이하다 했던 아르바이트가 있었을까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제가 아무래도 하기 싫은 알바도 있는데, 뭐, 장례식장에서 그, 시신들 관리하는, 그, 몸 원래, 닦아주고. 자격증 같은 거 따야 되는데, 네네, 그 밑에서 알바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몸 닦아주고, 그런 거 좀, 아무래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무섭죠. 힘들고. 무서워요. 네. 보고 싶지도 않은데, 네. 그런 알바 있죠. 뭐, 일본에는 좀 특이한 게 있을까요? 일본에 설날에 절에 가는 시간이 있는데 분습 같은 거 그때 거기서 무녀 같은 알바 운세 뽑는 거를 도와주는 네, 아르바이트인가요? 네, 그거 계산하거나 그런 걸 하는 알바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신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네. 운세 뽑는 거요? 네, 운세를 뽑는데 운세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뭐를 뽑고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중간 과정들을 다 도와주는 역할이죠? 네, 그런 거 도와주고. 제가 운세 뭔지 몰라가지고. 네. 운세 같은 점. 앞으로 1년 동안 새해 되면은 앞으로 네.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지낼까? 내 건강은 어떨까? 점 이런 보는 거. 예. 재밌게 보잖아요, 그냥 새해에는. 네네. 그런 걸 가서 절에 가서 그런 거를 또 제비 뽑기 같은 걸 이렇게 뽑아서 보거든요. 저는 점쟁이 가서 보는데. 거기서 절 가서 네 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베트남에는 어떤가요? 베트남에서 그 오토바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택시라는 알바도 네네. 있어요. 네. 그럼 그 택시처럼 그 직원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이 사본도 있고 그 오토바이에서 그 미터기 네네. 또 있고 그런 택시처럼 다른 사람 데리고 그 가는 길 그 대로 따라 그 비용도 달라요. 택시 기사들이 랑 똑같이 이제 자전거를 갖고 운행을 네네, 하는 네네, 거네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 그 특별한 날에 네. 그 많은 학생들이 그 핸드메이드 그 같은 거 많이 해요. 그 베트남 네. 특별히 베트남 여성의 날이 두 개 있어요. 두 날이 있어요. 두 개나요? 네, 네. 그래서 그 날에 오면 그 학생들이 종이꽃 아니면 그 수첩 같은 거, 그 엽서 같은 거 네네. 많이 해 하고 그 파는 거예요. 아 손으로 다 만들어서 네. 선물하라고. 네네. 네 사실은 우리 아르바이트. 학교 친구들이 그런 알바를 많이 했어요. 네, 저도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런 아르바이트 해보면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사실 첫 번째는 뭐 돈을 좀 벌어볼까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본격적으로 직장을 갖기 전에 사회란 이런 것이다 아니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뭐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작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제가 그 주방에서 일했잖아요. 네. 제가 요리 진짜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요리사 할까 해서 네.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그냥 요리 조금만 배우고 좀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근데 저도 진짜 이렇게 한번 프로 주방할까 하니까 그걸 했었어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내가 이 직업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네요. 그렇죠. 절대 안 맞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네, 이렇게 혼나면서. 아, 그랬군요. 네. 후한닝 씨는 어땠어요? 저는 네. 사실은 한국어,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어 전공하고 있어서 네. 그 한국어를 배우는데 배우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 알바를 찾고 많이 찾았어요. 그렇죠. 한국어를 네. 가르치는 거랑 네, 또 그건, 관련된 거를 찾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과외 네. 그 알바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더욱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면 꿈이 어떤 선생님과 같은 직업군인가요? 근데 하다 보니 네. 그런 과외 저랑 좀 알맞지 않아서 그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안 된다. 네네. 그럼 다시는 다른 직업군을 지금 아마 다시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럼 많이 해보고 그런 어떤 것은 자기에 맞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에 따라서. 제가 그 여행 관광에 네. 대한 알바 같은 그 여행 가이드 네. 그런 거 많이 좋아해요. 네, 그 다른 한국어를 그 연습하는 기회도 있고 그 네. 그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그 여행지 같은 거를 서로 소개해 줄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려면은 친구가 지금 알아보는데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 따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여러 단계 있고. 그 사실은 그 자격증은 그 정규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럼 알바 학생들이 그냥 누구 필요하면 그 연락하고 먼저 연락하고 그 되면 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사실 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국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셨고 또 주위 친구들 한국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서 한국의 아르바이트는 어떻다 저렇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알바만 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하고서는 살 수 있어요? 먹고 살만 해요. 알바만 해도. 어떤 거 하는지 따라서 다르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뭐, 그, 서빙 한다, 네. 웨이트나, 이런 거, 팁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은, 조금 짭짤해요. 직장보다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여유 시간이 많고 조금 인생에 즐기는 분들 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알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른 꿈 있는데 네. 그 꿈 이루기 위해서 이 알바 먼저 하다가 그냥 그 너무 짭짤해 버리면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 문제예요. 그러면 미국에는 좀 불법 이민자도 많고 좀 불법 체류자들도 있으면서 이분들이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인들과 이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은 똑같이 비슷한가요? 조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 네. 이렇게 아무데 그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국민번호 같은 거 없으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뭐 직종 있잖아요. 네. 뭐 수확 딸기 수확이나 뭐 블루베리 따기 이런 거 정말 힘든 노동. 네. 그냥 국민들이 엄청 하기 싫은 거 그거 다 하니까 거기서 최저 시급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조금 적게 받는 경우가 많고. 아, 그렇구나. 거기 그 고용하는 사람들도 리스크 있으니까 네.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 체류자인데 쓰면은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걸려서 네. 이렇게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우가 아무래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네. 다른 날 일본은 좀 어떤가요? 한국은 약간 좀 여유로운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여유로워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네. 일본에선 좀 엄격하게 하고 네. 약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손님을 신경 쓰면서 의식하고 인사 같은 것도 손님 응대하는 법을 일일이 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을 네. 하게 하는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해보니까 너무 그런 게 편하고. 없죠. 한국에는 오히려 여유로워요. 한국에서 네. 제가 여기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네. 일본 더 힘들구나. 교육 받는 과정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좀 뭔가 고용주가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던 곳에서는 그런 건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약간 한국에서 해보니까 역시 일본은 좀 힘들게 하는 나라인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다른 일본인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해요? 네. 한국에선 약간 사장님 같은 사람들도 대화를 하면서 네.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편안한 관계인데 일본에서는 네, 상하관계가 정확하게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진짜 일하는 직장처럼 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베트남은 어떤가요?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알바 좀 그 대체점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그 진짜 그 힘든 일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여유 있는 알바는 그 여유 있게 진짜 여유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제가 그 주방 그 네. 알바를 그 3일 동안 해봤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에서요. 네, 네. 근데 그 주말에 해서 그 하루 종일 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그 아마 다양한 알바들 안에서 그 제가 해본 것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서. 한국 주방에서 오히려 리나 씨와는 느낌이 반대로 다가왔네요. 네네. 한국에 굉장히 힘들었고. 네, 저랑 비슷하게. 그냥 주방에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쌀국수 집에 주방 안에 해봤어서 해서 아마 쌀국수 만드는 거 아니면 그 요리 그 설거지 같은 거. 저는 설거지밖에 안 했고요. 설거지랑 홍합 손질. 그래서 요리를 직접 못 해봐서 지친 거 아니었어요? 금방 지쳤어요. 이거 빨리 시켜주세요. 빨리 시켜주세요 했는데 계속 안 시켜줘요. 이렇게 막내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봐봐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건방지게 들어가서 빨리 시켜줘. 빨리 시켜야 안 하니까. 네.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실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좀 불합리하다. 나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많거든요. 일본에서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좀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네,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친구는 그 계절마다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막 한 명당 몇 개씩 팔아야 한다 그런 할당량이 있었네요. 네, 그걸 달성 못하면 자비로 사야 한대요. 그래서 안 팔리면 뭐, 네. 뭐 한다고? 네, 스스로 그 케이크 그 자기... 양만큼 아. 자기가 다 사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자기 돈으로? 네. 어. 오. 너무 박스인데? 원래 그런 건 직원만 해야 하는 건데 그걸 네. 알바한테도 시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비는 주기는 줘요? 네. 그냥 그래도 행사 때라 좀 많이 주거나 그런 건 없이 그대로 평소대로 하고. 아.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급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지금 5,580원 한 시간에. 그리고 내년에는 6,030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어떠세요? 뭐 물가에 비해서 이게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분명히 미국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일본이나 네. 뭐 베트남은 어떤가요? 베트남은 그 한국 비해 그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그 알바 그 비용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한국이랑? 한국이랑 네. 근데 베트남 그 물가가 높지 않아서 그러게 그 충분히 그 대학생들이 충분히 그 사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 충분하다고 네, 보시고. 근데 조금 부모님의 그 네. 지원 또 받고 그렇게 개인 유흥비로 쓰기에는 네네. 괜찮지만 생활 수단으로 네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네네네. 일본도 시급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본은 한국 원으로 주면 만 원 정도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알바만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알바 해보니까 진짜 알바만 하는 거로는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네. 미국도 지금 사실 일본보다 네. 조금 낮아요. 전국적으로는 그 시급, 네. 최저 시급 9,000원 정도인데 주별로 다 조금씩 달라요. 네. 좀 물가가 비싼 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거기 뭐 LA 있잖아요. 네. 한국 비싸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거기 지금 2020년까지 그 15,000원 아니 2만 원 최저 시급 올린대요. 그리고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네. 한 12,250원 그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미국 생활 물가가 서울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도 네. 최저시급은 거의 배 이상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팁까지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잡다할 수도 있어요. 저 사실 베트남에서 그 네. 월급의 시급의 차이가 그 각 알바의 그 차이가 진짜 많아요. 그 가장 낮은 알바는 그 네. 한국 돈으로는 그 600원 정도예요. 시급? 네. 근데 그 가장 높은 시급은 그 10,000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세 분 다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또 어떤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고 사회생활을 좀 배울 수도 있었고 그런 경험을 가졌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참 도움이 되더라. 혹은 좀 이런 점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 해봤잖아요. 네. 예, 일단 해봐야 나한테 안 맞는지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맞지 않다 이거 알게 된 순간 네. 그만두는 것이 좋다. 왜냐면 뭐 오래 해봤자 어차피 프로가지 않을 거니까 아무리 아르바이트비가 높아도 엄청 높으면 조금 버티다가 근데 네. 뭐 웬만하면 네. 그만두는 것이고 좋고 근데 그만둬도 혜택이 있잖아요. 제가 네. 요리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뭐 와이프나 식구들한테 맛있는 요리 해줄 수 있고 그런 거 좋죠. 그래서 일단 다양한 알바하면서 자기한테 뭐 맞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재밌는 아르바이트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존슨 씨, 키타무라 리나 씨, 도안닝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열흘 동안 출장 관계로 자리를 비웁니다. 백정원 아나운서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